네, 마큐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랑 큰 차이 없죠, 이 교수? 네네. 예, 아까 지금 앞쪽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코스피가 0.4% 내리고요. 코스닥 0.6% 내리고요. 강한 것들은 뭐였죠? VI? VI 발표. VI 걸렸다는 거 10%에 걸렸었는데요. 갔다가 뭐 다시 살짝 8.7% 조정. 지금 뭐 그 정도니까 뭐 잘 가고 있는 거죠. 네. 이 정도 잘 가고 있고요. 조선지도 뭐 더 빠지는 것도 없어요. 네. 삼성중공, 대우조선. 그리고 또 뭐죠? 삼성 엔지니어링. 이게 또 빠지는 게 그 정도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끼리 얘기할 때가 아니죠. 오늘 또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네. 뉴 분이에요? 사이클. 뉴 사이클. 뉴 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시스템 트레이닝을 도입하신 자, 궁금합니다. 네. 새로운 시스템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효율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4주 만에 모셨어요. 그죠? 네. 4주 만에 또 오랜만에 베스트 전문가로 모셨고 계속 말씀드리면 요즘 그 주간 내 1등, 2등 자주 하시는 분인데요. 요번 주는 약간 또 봐주고 계시네요. 봐주고 계시는데요. 예, 계속 할 수는 없죠. 특히 주간 단위니까요. 아, 근데 뉴사이클 소문이 소문도 없이 언제부터 또 이런 거 하셨어요? 아. 어, 뉴사이클 어떤 거예요? 소문 낸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전혀 몰랐네. 뉴사이클은 이제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좀 네.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저희 이제 키움에서 이제 강세약세 적용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색깔이 좀 이제 붉은색하고 파란색하고 좀 보기 편하게 좀 돼 있어요. 빨간색이 좋은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붉은색 구간에 들어가면 일단 추세 상승 구간. 네네. 네, 이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뉴사이클에 네. 진입했을 때 의미 있는 신호들을 전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지표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네. 전체적인 추세 흐름이나 또 네. 추세 상승 반전을 시도할 때 많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 모든 가격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가격 예, 다. 차트 들어가 있는 네. 뭐 기업들은 다 표시가 됩니다. 예. 아, 지수도 되고. 네, 지수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키움 영문 자체에서 네네네. 모든 가격에 변수 있는 거 다 된다 이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 정말 궁금하네. 아, 고객분들은 어떻게 지금 요즘 그건 그렇고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세요? 헷갈리잖아요 지금 대형주냐 중소형주 네. 성장주냐 저는 저희 방에서는 좀 이제 섞어서 좀 매매를 하는데 올컨이지 네. 그게 핵심이지 네. 네. 일단은 순환매도 좀 빠르게 돌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 간에 뭐 온도 지금 당장은 코스피가 좀 대형주가 좀 좋은 양상인데 네. 또 중소형주도 항상 뭐 그 모멘텀이나 힘들이 또 남아 있으니까요 좀 네. 섞어서 하는 편이고 네. 지금은 약간 대형주 비중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좀 중소형주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아, 스타일로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종목이나 여쭤보기 좀 죄송스러운데 네. 금년 상반기나 특히 7, 8월 대비 네. 좀 뭐랄까 대형주 비중이 좀 올라갔어요? 아니면 그 비슷해요? 올라갔죠. 네, 네. 올라갔습니다. 네. 네. 언제부터 좀 많이 좀 줄어들었죠? 지금 흐름상 제가 한 저희는 조금 뒤늦게 한 9월 정도부터 아, 9월 정도요? 네, 9월부터 네. 계속 대형주군들을 많이 편입을 했다고 한달 정도 됐네요. 네, 4주 정도. 대형주군이 이제 뭐 가격 메리트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수 영향력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담이 없어진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네. 대응하기에 네. 좀 대형주들이 충분히 좀 가격 메리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바닥에서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필두로 해서 SDI 편입을, 예, 네. 편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9월부터. 네. 아 근데 그 이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한국경제인가 오늘 그 신문에 나왔던데요. 기사를 네. 썼던데 저도 뭐 얼핏 동의는 이해는 되는데요. 소형주 있잖아요. 소형주랑 있고 대형주가 있는데 시총 상위주가 있는데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PBR이 지금 소형주 PBR이 대형주를 넘어섰어요. 1배, 1.5배, 1.23배 정도 되고요. 네. 아직 대형주가 1배가 약간 안 되거든요. 시총 상위 주식들이요. 네네. 그래서 중소형주가 좀 쉴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런 그 뉴스타일 그런 걸 해갔고요. 네네. 그 회원님들은 어떻게 좀 어느 쪽으로 지금 그래도 섹터 쪽까지는 좀 말씀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좀 섹터도 다양하게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일단 IT 뭐 초반에는 IT 자동차를 좀 많이 편입을 했었죠. 네. 네, 전차 군단을 계속. 현대차가 먼저 올라왔으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뭐 네. 해서 부품주까지 해서 네. 자동차주, 그 다음에 네. 최근에 이제 IT주 또 뭐 전기차 테마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IT주까지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실적을 그런 대로 괜찮게 발표를 했던 부분 때문에 IT주들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 대표주들은 순환매가 좀 도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철강이나 조선, 뭐 건설, 기계 뭐 이런 쪽에서 순환이 좀 돌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짧게 단기로 또 정유 같은 경우도 또 최근에 좋았었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좀 빠르게 뭐 좀 추세 매매로 좀 이렇게 보유를 오래 해도 좋은데 뭐 최근에 등락이 좀 순환매도 빠르게 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단기로도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범관님 어떻게 그 회원님들 그러면 그 앞서 그 뉴스타일로 이제 추세로 지금 빨갛고 파랗게 했잖아요. 그 이제 이제 판단은 되는데 좋은데 그것도 어떤 매수 신호 이런 것까지 발생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유사이클에 진입을 하는 시점이 보통은 이제 추세가 좀 반전된다 할까요? 상승인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제 유사이클이 표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한번 봐드릴게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보면 최근 이제 9월에서 최근 10월을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붉은색 구간으로 넘어가는 구간들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추세가 좀 일봉이죠. 그렇죠. 일봉입니다. 반전이 된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져서 흐름이 나오게 되고 보통 이제 유사이클이 또 끝나게 되면 이제 색깔이 반전이 됩니다. 그게 장중에 나와요? 그렇죠. 이게 계속 계속 항상 이게 켜 있는 거니까 일본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게 검색기에도 떠요? 확 떠요? 검색기라고 그러나? 여기 화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조건 검색해 갖고 하는 거. 조건 검색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떠요 이게 막? 자동으로 밑에 팝업 뜨는 것도 있어요? 아, 팝업은 아니고 이제 조건 검색으로 종목을 검색할 수는 있는데 해놓으면 이제 실시간에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고 또 진입한 다음에 뭐 바로 사시면 좋은데 또 그 다음에 확실히 이제 추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단기 흐름은 괜찮아요. 요즘은 대세가 이런 쪽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 쪽 딱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이제 아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저도 있고 이 교수도 있을 텐데 나름 이게 있잖아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관심 있는 주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시스템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것들은 좀 올라간 다음에 나오는 거 있고 어떤 것도 딱 보니까 이거는 올라가기 전에 보였잖아요. 지금 이게. 한미약품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 교수는 뭔가 저런 거 좀 확인해 보고 싶은 종목 없어? 확인해 보고 싶은 종목이요?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전기차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전기차 계속 가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PNE 솔루션 그다음에 LG전자 지금 반등 세게 나오는 LG전자 과연 이게 PNE 솔루션 너무 좋았네요. 왜냐하면 보이죠? 빨리 보여줘요. 저희도 지금 보니까 대박이래요. PNE 솔루션 이날이 이제 10월 15일이네요. 대박이래요. 15일 날부터 계속 상승했거든요. 그날 그래서 진입이 딱 이제 그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심. 근데 모든 흐름에서도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추세도 살아 있었고 21선 지지도 됐었고요. LG전자는 아직 안 났을 것 같아요. LG전자도 났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이거 봐봐. LG전자는 급등하기 하루 전에. 대박이네. 하루 전에.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아, 형님, 이거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왜 오늘 나오셨어요, 지금? 뉴 사이클. 네. 대박인데. 네. 아니, 근데 짜고 치는 것 같아. 네네. 알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고 물어보는 거. 아니, 저도. 아, 그 궁금해서 진짜 궁금한 거 물어보라며. 또 딴 거요? 어. 왜냐면 난 지금. 나 물어보면 욕먹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해. 오늘 신고가 나오고 그냥 톱텍. 톱텍이요? 톱텍 저도 안 봤는데. 톱텍은 무기 아니냐? 아니에요. 톱텍은 흐름상으로는 10월 16일에 일단 다시 재진입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추세가 지금. 아, 그래요? 네. 16일에. 그래서 형님, 급 질문. 저희는 나이가 상관없이. 디오. 아, 디오도. 디오는 많이 올라? 이미 났을 것 같은 느낌 드네. 디오. 디오는 여기 바닥에서 9월 24일. 야, 이거 신기하다. 9월 24일에 일단. 아, 여기서. 네.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좀 들어가. 근데 딱 보니까 비판적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 아이고, 화내지 마세요. 지금 이 친구가 올라가고 있는 것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승훈 교수랑 두 분이 같은 또 친하잖아요. 은근히 예전 같이 일했었죠. 아니요. 같이 일했던 적 있지? 아니요, 없어요. 같이 동시간 때 여기 키움에서 일한 적 있어 없어? 키움에서 일한 적 없죠. 없어? 아, 근데 보니까 처음 뵀어요, 여기 와서. 난 짜고 치는 것 같거든? 네. 믿을 수가 없어, 솔직히. 네, 근데 딱 보니까 빨간 게 많아, 종목이. 어떻게 골라? 아, 고르는 거요? 아니, 종목이 빨간 게 오늘 바뀐, 오늘 빨간 거, 저 검색기 보면 네. 오늘 빨간 걸 바뀐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한 30개 있단 말이에요, 예를 그렇죠, 들면. 오늘 나온 거. 그렇죠. 그걸 30개 다 살 순 없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맞는 지표라는 것이 뭐 결국은 뭐 상당히 유의미가 있으니까 의미를 파악하는 거에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일부는 좀 올라가다 꺾이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일이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뉴사이클이나 이런 데 진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지지선이라든지 또는 네. 현재 좀 뜨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쪽에서도 조금 정성적인 부분을 좀 가미하시면 조금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형님의 나름대로 튜닝이 들어가는 거잖아. 네. 거기서 이제 마법의 손이 쓱 들어가서 골라주는 거잖아. 네. 그래갖고 회원님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거의 전적으로 이거로 해갖고 종목 선택에 돈을 받아갖고 회원님들 매매하신 거예요? 네,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네. 저는 맨날 고민이 그랬어요. 아니, 그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잖아요. 이 교수가 날 좀 증언 좀 해줘. 네, 네. 저는 머리가 맑아야 돼요. 네. 머리가 맑으면 주식 쓱 보이잖아요. 네. 머리가 아프면은 안 보여요, 전. 네. 머리가 아프면 일단 짜증이 나요. 모든 네. 일상생활이 짜증이 나서. 술도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술 조금만 나면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그 다음날 저녁까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소주 한 잔이 됐건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머리 아파서 제가 안 마시는데 일도 못 하니까. 그래서 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만들라 그랬잖아요. 예. 이학령 일을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해갖고 만들라 그랬더니 한번 진지하게 이러더라고요. 이 교수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맨날 제가 말이 바뀐대요. 말이 바뀌고 그리고 맨날 근데 모르겠어. 그냥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못 만든다는데 이제부터 정말 그래서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 이제 마지막 파이널 터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교한 터치.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미켈란젤의 마지막 터치가 들어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방 제목에 뉴사이클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이름이 좋은데요? 예, 이제 유사이클은 사실 제가 이제 이름은 제가 지었는데 이제 유사이클이 이제 그 줄임말 이제 업사이클을 좀 줄여서 그러니까 업사이클이 상승 추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이클은 또 모양도 이렇게 U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U자처럼 이제 올라갈 때 그때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사이클인데 제가 봐도 이름은 잘 붙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삼성이 또 자사주 소각 안 한다고도 발표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쓰셨는데요. 네. 하여튼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한국 경제 욕을 바가지로 하면 되지. 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그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런 네. 뉴스라는 이제 찾아주시고 확인해 주시겠고요. 지금부터 저를 믿으시면 돼요. 저를. 이 교수는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눈을 본 거에 P&E 솔루션이 정말 그 저기 차저기에 그 들어간지 아닌지 네. 내 눈으로 안 보니까 안 믿잖아 나는. 네, 네. 그냥 김성훈이가 그럴듯해 보니까 믿는 거지. 네. 저는 근데 이 교수가 둘이 아직도 친하다고 믿고 있어. 말한 게 다 시뻘가니까. 아니. 특히 한미약품 시작한 왜? 뉴스 났어요? 아니 아니요. 지금 보는 거. 한미약품 올라간 직전에 전날 나왔고 네. L전자도 전날 나왔고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안 오는 거 물어볼게요. 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네. 태어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고 종목은 오늘 잠시 전 10시 반에 얘기했고 네. 이거는 믿거나 안 믿거나인데요. 이 교수. 제가 원고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쓴 원고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원고를 써갖고 저희 같이 지금 작업하는 그, 한 친구한테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다음 주 화요일 날 머니위크에 보냅니다. 이 자료를.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1월 3일자 머니위크에 나갈 자료를 썼어요. 그래갖고 종목을 하나, 세 개를 거기 썼었거든요. 네. 세 개 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머지 두 개는 알던 거예요.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관심 종목을 올린 주식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쳐본 것도 처음, 관점까지 올라오는 것도 처음인데요.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아닐까봐, 안 될까, 빵이랄까봐, 파랗게 나올까 걱정인데요.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 믿으시면 되는데요. 이거, 이런 건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1, 5, 9, 또 여기까지 부를까? 1, 5, 9까지. 나와요, 뭐가? 1, 5, 9 치면? 아니요. 하나 더 불러볼까? 1, 5, 9, 5. 80 027. 아, 네. 아, 벌써 났네, 이 새끼가. 벌써 났네. 제로투세븐은 지금 10,000원 초반에서 10월 14일에 일단은 네. 네, 상승 추세로 진입하지 않느냐 이런 신호를 좀 네. 보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제로투세븐. 네. 야. 하나 더 보세요. CJ 프레시웨이 좀 와주세요. CJ 프레시웨이요? 매도 나오는 거 아니야, 매도? 어? 매도. 이게 영문이 잘 안 쳐지네요. 잠깐만요. CJ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는 파란색이네. 예.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는 진실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짠 것, 안 짜고 네, 네, 짜고 네, 치는 네. 모습이 아닌 것 같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제하면 좀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왜 제로 투 세븐을 했냐면은 저는 지금 나라에 사는 거가 참 재밌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는 거가요. 지금 보면 엊그저께 그랬잖아요. 그 AK 홀딩스 네. 러브호텔 관련주 얘기했잖아요. 네. 애를 많이 낳게 하려고. 거기다 보니까 지금은 새누리당에서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공교육 기간을 네. 초등학교 5년, 중고등 합서 5년, 10년을 줄이고 빨리 결혼시키자고. 네네네. 아, 진짜로. 네? 그래갖고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짜로 하는 얘기 아니라 그 애들 관련주 그런 거 있는데 결정적 사실 그게 아니라 11월 11일 사이버 먼데이 사이버 그 쇼핑데이잖아요 중국에서요. 광군제. 광군제인데요.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이 화면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나 또 보여드릴게요. 알리바바에서 직계한 게 있어요. 네. 해외 그 알리바바에서 하이타우족 들어보셨죠? 네, 네. 하이타우족 들어보셨죠? 해외 직구하는 사람들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가 쇼핑에서 제일 뭘 사냐고 그 조사를 봤더니요, 딱 세 개를 삽니다. 세 개. 5% 정도씩 세 개를 같이 사는 거가 뭐냐면 첫 번째가 뷰티가 들어가고요. 네. 두 번째가 저거가 들어가요. 베이비 케어. 세 번째가 푸드가 들어갑니다. 음식. 그가 내일 정확한 거 보여드릴 텐데 한 7% 5% 지역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기네 나라 물건 사는 거. 근데요, 그게 해외 직구를 가면 그 세 개가 여전히 1, 2, 3등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이 한 20, 30%대로 올라가고요. 베이비 케어가 또 한 20% 정도 올라가고요. 또 먹자가 음식물이 한 2, 3%에서 10% 수준까지 올라가요. 네. 그게 팔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제로투세븐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요즘 보면 아모레보다는 저는 LG 생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쓰시기는 후 때문에 그거랑 그래서 치즈 프레시웨어를 딱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갭상승하더라고 얘가요. 제로투세븐이. 그런데 뭐 왜 그런지 몰라.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뭐 내일 급락할지 모르겠으나 이거 보셔야 된다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말이 나온 거면 LG 생활건강만 봐주세요. 엔성건강 같은 경우는 예, 최근에 이제 다시 유사이클로 들어갔고요. 10월 16일에 다시 진입은 했고요. 아, 다시 진입한 상태예요. 네. 그건 그럴만하죠. 네. 올라가 있는 거니까요. 큰 흐름에서는 9월 중순부터는 상승을 아예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를. 아, 그러니까. 네, 여기 20일선 돌파하면서 같이 이제 네.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실 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진입할 때 사고요. 네. 좀 빠졌다가 다시 재진입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세를 계속 탄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유사이클. 그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해주시고 아무리 그 전문가님의 새롭게 회원들이 오시잖아요. 그래갖고 본인들의 관심 종목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다 전문가님 모든 2,000개 주식을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물어볼 때 전문가님, 선생님 요거 좀 봐주셔야 할 때 자기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조언해 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대박인데요. 그 회원님들 그 계속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잖아요. 네, 회원님들이요. 네. 회원님들께 어떤 분이 제일 그래도 성인 여기 오신 지 꽤 되셨잖아요. 4년 네, 되셨죠. 네네네. 네, 네. 그 제일 어떤 분이 맞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어떤 성향의 분이 오신지. 네, 왜냐하면 회원님들도 다 다양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주로 이제 매집과 추세 매매 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유사이클 자체가 추세 지표입니다.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네. 추세 매매를 한다. 즉, 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8만 원대 이제 진입을 해서 현재까지 갖고 네. 있는데 그런 네. 식으로 추세 매매를 좀 하시고 싶으신 분, 너무 뭐 발빠른 매매도 물론 뭐 진행을 약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추세 매매 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편입을 좀 하실 분들 이런 네네. 분들이 아마 조금 더 성향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마지막 그 이 교수님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종목들 그러니까 아까도 보게 되면 시그널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가요? 시그널이 나왔다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표가 뭐 진짜로 뭐 100% 막 지표만 갖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표로 이제 그렇죠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적 지표가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표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런 흐름들이 주가로 표현이 되는 것 뿐이지 결국 뭐 기업의 영업이 좋아야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정성적인 평가들을 좀 같이 해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멘텀이 좋은지 또는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베이스에서 부담이 없는지 그런 종목들은 최근에 뭐 박스 검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네네네. 그런 네. 것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네. 그렇게 예, 가미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사이클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네. 굉장히 어떤 큰 흐름을 보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박이야. 근데 어떤 분이 벌써 안 믿으신 분이 계셔. 네. 어떻게 아까 제가 왜냐면요 솔직히 제가 기억이 있잖아요. 궁금한 거 하나 더.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가 올라온 거. 내가 할 게 있는데. 나스미디어지만. 나스미디어는 저기 그저께 신호가 나왔네요. 20일 날. 첫날. 10월 20일 날 일단 네. 진입을 했습니다. 요 하락일 때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파란색일 때는 되도록 여기 반등이 한번 살짝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무시해 버리네. 이럴 때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박. 뉴사이클이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소리. 우리 이제 만나 해야겠네. 그거잖아. 우리 이제 만나. 확실히 바닥에서 지금 예, 네. 10월 20일 날 들어가면 좀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나 이거 나 받을래. 나 줘요. 네. 아 그건 그렇고요. 앞서 제가 아까 이제 뭐 1, 2, 3이었는데 그래서 그 저기 하이타운은 이렇게 수치가 올라간다 얘기했는데 네. 수치를 정확히 제가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형님. 네. 그거잖아. 이해하잖아. 네. 나이가 들어갔고. 내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내 원고에 들어왔을 줄 알았는데 그림이 안 빠진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잖아. 프로페셔널이 디테일이 없어 보이잖아. 네. 딱 어떤 분이 써. 디테일이 역시 없다라고 쓰는 분이 있어, 나를 갖고. 네. 저는 근거 없으면 얘기 안 하잖아요. 제 화면 적극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네. 이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네. 그 근거 없이 그냥 하이타워 되면 뭐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말 안 해 있으면 다 집어넣어버려. 다 집어넣어버려. 뭐라고 써 있어? 하이타워. Shoppers' behavior is different. 하이퍼 쇼핑의 비해비 행동은 다르다. 이 핵심이에요. 출처부터 들어갑니다. TJ, T몰 글로벌. 알리바바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자료. 밑에는 요거는, 이건, 요, 잘 보세요. 여기서 정말, 웬만하면 이거 안 보여드려요, 제가. 진짜 안 보여드려요. 이거 더 크게 해드릴게요. 이거 정말, 어디 가서 못 찾는 자료입니다. 제가 이걸 어저께, 이거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잘 보세요. 도메스틱 샤퍼. 국내. 미국, 중국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 네. 제일 많이 사는 게 뭐다? 뷰티. 뷰티 정도 영어 읽죠? 네. 뷰티 화장품이요. 베이비 케어. 제가 괜히 세븐 저 솔직히 여기까지 얘기하면 정말 욕할 텐데 저를 그 아까 저 제로투 세븐 있죠? 네. 그네 회사를 모르는 거야. 분명 이 교수가 얘기해 갖고 내가 나이트 세븐 막 그걸 찾는 거야. 나이트 파이브인가? 안 나온대. 진짜로. 아, 그래서 누구한테 찾았어요? 9 to 5. 그래서 그걸 찾았더니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아, 쪽팔려갖고, 내가 이 교수한테 밤에 저 문자를 내다가, 네. 밤 9시, 10시 돼갖고, 네, 네. 그래갖고 우연히 찾아 보니까 제로투 세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알았는데, 보세요. 베이비 케어가 5%에요, 5%. 네, 네. 푸드 있죠, 푸드. 네. 2%에요. 네. 보세요. 2%잖아요. 5%, 5%, 2%에요. 도메스틱이. 네. 아까 했죠. 하이턴 다르다 그랬죠? 소스 어디? 다시 한 번. 티몰. 티몰은 뭐야? 티몰 어디야? 알리바바야. 뷰티. 31% 확 늘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LG 생활건강 얘기하는 거고요. 말 되죠, 형님? 아, 말 됩니다. 네. 베이비 케어. 5%에서 17% 늘어가죠? 네. 우리 애들 거, 한국, 중국 거 못 믿는다는 거지, 아직까지 이것들이. 네. 그래서 제가 제로, 나이트5 찾다가 안 나왔고, 제로투세븐 나온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 2학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로투세븐은 관심하면 얘기했고,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어. 베이비케어. 세 번째가 푸드. 2%에서 11%인데 누가 도대체 음식을 주문하니 해외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제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이번에 보면 알리바바에서 11월 10일 날 세일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프리세일하고 마케팅 시작했거든요. 네. 누가 제일 먼저 물건을 사겠어? 누가 제일 먼저 사겠어? 누가 삽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님이 사지. 근데 중국은 이것들이 빠진 거야. 충성도가 없는 거야, 이 중국, 이것들이. 그러니까 네. 맨날 잭마가 혼나잖아. 네. 텐센트 키고 주고 이러잖아. 네. 또 잘났다고 잭마가 먼저 첫 번째 주문을 날렸네? 잭마, 진짜로요. 아, 제가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런 거 갖고는 전 치사의 거짓말. 제가 거짓말하는 건 주식 올라간다고 얘기했다 떨어지고 이런 게 거짓말이지.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잭마 형님이 첫 번째 주문을 날렸어. 6,100달러인가 6,200달러 한 번에 샀어. 그게 뭔지 알면 내가 이성 교수 여기 계시, 형님 오늘 점수 확 쏠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알아요? 잭마가 제일 먼저 샀다고요? 응. 첫 번째 6,100달러 6,100불이나 돼? 아, 6,100인가 6,150불인가 있어. 첫 번째 주문 이번에 알리 11월 10일 세일에서 첫 번째 주문. TV 이 사람 푸드에서 푸드를 얘기하면서 그 당연히 푸드겠지 사람아. 푸드. 6,100불이나 한다고? 6,100불이나 하는 거 샀단 말이야? 말하면 맞출 거 같네. 겁나네. 빨리 얘기해. 인삼. 땡땡땡. 말씀해 보세요. 아무거나 웃자 가는 거니까. 6,100불이요? 그럼 얼마 우리나라 돈 한 700만 원 하죠? 700만 원 하는 거잖아요. 700만짜리 첫 번째 주문 날이에요. 우리 이것 때문에 시간도 늦어져. 빨리 얘기해요. 그래서 좀 건강식품 음식인데 아자 미치겠네. 한우 이분. 한우 세트. 애따 이 사람아. 700 소 한 마리 값도 더. 애따 이 사람아. 참다랑어를 샀습니다. 참다랑어. 참다랑어를? 아, 참다랑어. 참치. 참치. 참차. 참다랑어. 그죠. 비싸죠. 아, 제가 말한 거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송로버섯은 여기 배원님께서 송로버섯. 그건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은 뭐야? 제비 줄인 뭐니? 라면 먹고 배진다고 뭐야? 라면 700만 원. 이분 맞추셨네. 키에라 99 참치님인데 아, 참치. 정확한 거는 그 참치. 저거예요. 저 참다랑어예요. 참다랑어.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